우연히 라디오를 켤 때 당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잊은 줄 알았었는데 잊혀져 보고 있네. 그때는 즐거웠는데 내 손을 잡았었는데 내 옆에 빈 자리는 날 슬프게 해. 부르지마 부르지마 옛 노래를 하고픈 말 있어도 부르지마 부르지마 옛사랑을 추억은 남아있잖아 언젠가 둘이서 걸었던 이 길을 오늘은 나 혼자서 비추었네